8월 30일 화요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느껴지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뜨란 뜨란 지기 백두현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선선해지면서 옷을 고를 때도 좀 더 신중해지죠. 더울 때는 그저 시원한 옷, 무조건 통풍이 잘 되는 옷이 또 우선순위였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조금 더 예쁜 옷, 멋스러운 옷을 입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옷이 없다는 게 걱정이죠. 아, 이 옷은 너무 펄럭거리는 것 같고 저 옷은 너무 두꺼운 것 같고 또 다른 옷은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입기 어려운 것 같고 모든 면을 만족시키기 딱 맞는 옷을 찾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옷을 입고 나간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꿈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꿈이 있는 자유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주님 때문이라, 이런 고백들이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 사랑의 때란 오프닝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프닝 멘트 함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클릭하시면은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요. 극동방송과 함께 또 교제하시면서 또 오늘의 말씀도 받아가시고 오프닝도 받아가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민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주셨고요. 구나미 집사님 사랑이 들한 출첵합니다 라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옵니다. 밝은 미래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교회 어플리케이션 오마이갓.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과 성도님 함께 모여 소통하는 우리 교회 무료 커뮤니티 앱 오마이갓.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오마이갓으로 함께하세요. 오마이갓. 여보, 이번 추석엔 부모님 건강 좀 챙겨드려야겠어요. 드려 녹용 드려 러시아산 구전 녹용. 평강 한방연구소가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다려 만든 구전 녹용. 어디서 주문해? 02-3447-7777 3447-7777.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두 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위아래 문이 네 개인데? 야, 문 네 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대한민국 냉장고의 시작과 끝. 태연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니엘 리더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신본주의 학습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루 세 번의 예배를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을 무장시키며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현재 성적만을 보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394-4033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베이스 모델 이민호입니다. 건강한 자연 소재 고를 땐 정관장의 290여가지 성분 안전성 검사로 엄격하게 만들었으니까 정관장 베이스 굿베이스. 정관장이 골랐으니까 선물로도 굿!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정관장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첫 SK2 광고 촬영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 피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맑고 투명한 피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내 운명을 바꿨어. 누시지? 아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사랑의 뜰안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대요.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주식회사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모 뷔페 식당에서 가족 식사 초대권.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힌트를 잘 주시는 분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도 선물 드리고 다른 분들께 이런 답이 있습니다. 이런 답입니다. 라고 힌트 잘 주시는 분께 또 선물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것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것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샵 1069 통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주 멋진 힌트를 주시는 분께도 또 선물을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주부 파란떼. 자,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 스튜디오를 또 활기차게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정지민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할렐루야. 네. 네. 아, 오늘 복장이 참 좋아요. 이제 네. 가을이니까 또 이제 긴팔 입게 되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화가들이 쓴다는 이빨 네. 모자를 또 쓰고 왔는데 확실히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체인지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막 밤 되면 또 이제 춥기까지 하니까요. 열대야 때문에 막 에어컨 없이 못 자 이랬는데 네네. 이제는 창문 조금 더 닫고자까 막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서히 더워지고 서서히 이제 또 시원해지고 이랬는데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서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하늘이 또 예뻐지니까 그렇죠. 네, 며칠 하늘 전에 굉장히 높죠. 네, 하늘도 네. 높고 구름도 이쁘고 무지개까지 너무 예쁘게 맞습니다. 또 주셨잖아요. 아,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또 가을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앞서 드림 퀴즈 드렸는데 들어보셨죠? 네, 네 들어봤죠. 아, 예. 정말 멋진 힌트를 주신 분께는 또 선물 드린다고 했어요. 네. 제가 멋진 힌트도 찾았잖아요. 오, 찾으셨어요? 네. 예, 이레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천국 갈 때 땡땡 열차 타고 가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주셨어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땡땡 열차. 나는 땡땡 열차 타고 내가죠. 자, 아직 정답 발표 안 하겠습니다. 전주에 대한 네. 발표를 해보겠고요. 네. 근데 아, 이분이 또 이렇게 주셨어요. 카톡으로 주셨는데 네. 야구에서 선발 투수 대신 중간에 투입된 이거 투수. 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네. 단어,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너무 좋죠. 네, 네 정말 네. 중간에 투입되지만 분명히 살려내리라 네. 하면서. 그러면 네. 네, 뭐 예전에 뭐 10원보다는 좀 작고 8원보다는 좀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하지만 우리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의 그 레벨이 너무 다르네요. 아, 네. 네. 대부분의 교회 전화번호 숫자가 이것이 많더라고요. 그래 많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잠시 후에 한번 더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 중국 전국 주부 발언 때 네. 아,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저희가 앞서서 또 얘기했죠. 계절 얘기하면서 이제 네.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 왔죠, 네, 가을이. 가을 되면 우리 주부님들 어떤 생각 많이 하시는지, 가을 되면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생각. 네, 주부 일단 정지민은요. 예. 가을 되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저도 곧 또 살이 찌겠구나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도 살 안 찌셨는데. 아, 또 요새 또 이제 가을이니까 또 찔 때가 됐죠. 아, 그러십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는지, 그래서 저는 1년 됐기 때문에 주부 1단 정지민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으신지, 주부 몇 단이신지 또 소개도 부탁드리고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 사연 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로도 주세요.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 글 남겨주시고요. 가을 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을, 네. 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낙엽. 아. 낙엽을 밟으면서 지나왔던 그때 그 시절 뭐 이런 것들.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네. 가을을 탄다고 가을 하잖아요. 추남이라고 역시 추남. 아, 예. 낙엽 예. 가을 좋아요. 가을 너무 좋죠. 봄 좋아하세요? 저는 저도 봄이 좋았는데 이번에 가을은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예쁜 선물 같아서 가을도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요. 결혼해서 그냥... 맞는 가을이 더 그런 거죠? 그런가 봐요. 네, 네. 신랑이랑 맞는 가을. 네, 여행도 가고 싶고요. 문자 기다립니다. 찬송 듣습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도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즉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나고 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바로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뭐 계속 문제가 들어오네요. 네. 네. 정말 멋진 글들이 많이 네, 올라왔어요.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네. 글들이 들어왔는지. 네. 정말 주부 12단 베베님께서는 예. 실질적인 답과 또 이렇게 또 성경적인 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답은 뭐였냐면 주부 12단입니다. 네. 이불 빨래와 아, 이불 빨래. 가을 하면 또 그쵸. 이런 날씨에 빨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영육간에 풍성한 수확이 있기도 합니다. 하셨네요. 네. 맞아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오세요. 이런 밑에도 보시면. 그럼요. 0567님께서도 풍요가 생각납니다. 풍요. 저는 주부 25단입니다. 하셨어요. 오, 네. 25단. 그리고 다둥이맘님께서도 주부 10단입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을 앞두고 있어요.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남자의 계절이 생각나서 남편에게 독서하라고 책을 선물하려고 아, 합니다. 하셨어요.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 봐요, 남편분이요. 멋있는 남자네요. 네. 그런데 자 3308님 한들한들 코스모스가 생각이 납니다. 코스모스 혹시 보셨어요? 요새 길가에 좀 전에 여름인데도 이렇게 핀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길가에 펴져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길가에 낀 너무 위험한 꽃 같은데 꼭 저렇게 예쁘게 길가에 피어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 있었습니다. 네. 주부 35단 네, 가을하면 추석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송편을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요즘은 조금 조금 또 사다가 먹고 그러네요. 네. 아 정말 추석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예, 예. 또 많이 모여서 좀 이 송편 만들고 그런 재미가 또 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사 먹는 편이잖아요. 아예 세트가 있더라고요. 택배 세트가. 네. 자, 이런 것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라님도 추석 명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맞아요. 추석이 많이 생각하시네요. 네. 와. 한미라님께서, 그쵸? 네. 추석들, 그리고 이 농사 지으신 분들에 대한 감사가 또 감사도. 많이 있으시네요. 오. 네. 맞아요. 이때 또 엄마가, 이때 밥 무조건 먹어야 돼. 이게 햇살이라서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또 네. 가을이다 보니까 또 모두 힘내십시오. 자, 주부 37단, 곧 추운 겨울이 오겠구나. 라는 아하, 생각이 드신다. 맞아요. 저도 준비해서? 이 바람을 네. 느끼세요. 금방 칼바로 옵니다. 막 이랬거든요. 네네네. 주부 42단이 있으세요. 오. 네, 42단 권사님이신데 전 가을하니까 시도 떠오르고요. 예. 낙엽 밟는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셨네요. 시몬, 너는 아느냐. 네.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라고 고쳐주셨어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드림 퀴즈 한번 드렸는데 이제 정답을 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 구원이었죠. 구원이요, 그렇죠. 네, 제가 힌트를 너무 잘 드려가지고 다들 맞습니다. 구원 열차까지 쓰셨더라고요. 구원 열차. 그렇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됐으면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들어오고 있고요. 가을 운동회. 와. 네. 정말 응원도 해야 되고 토끼, 예, 예. 거북이, 뭐 흰색 팀, 파란 팀 맞죠? 네. 청팀, 백팀 해가지고 청팀, 백팀. 네. 네. 그런 운동회. 체육복을 입었잖아요. 파란색 입고 흰색 체육복을 입고. 맞아요, 기억이 나요. 아, 너무 좋았는데요. 만국기가 걸려 있고 아이스크림. 또 오시고요, 네. 그럼요. 그 남학생들은요, 곤봉이라고 하죠. 곤봉 체조.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많이 있어요. 아, 저희도 그거 했었는데 단체로 이제 다 따닥따닥 서가지고. 맞아요. 아, 재밌었어요. 달리기 하면 제가 항상 꼴등했거든요. 아, 저도요. 제가 6등 해놓고 5등이라고 자꾸 우겨갖고 꼴찌 도장 맞기 싫어가지고 꼴찌 도장 맞기 싫어갖고. 전 3등 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100m 몇 초에 뛰는 건 그건 상관없이요. 3명이 뛰었으니까. 자, 축하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자 주고 계십니다. 높은 네. 하늘 신선한 바람 부는 가을을 맞아서 큰아이 임신을 했는데 네. 참 감사합니다. 주부 11단 2104님께서 주셨고요. 네. 네. 또 주부 26단 이루리님께서는 많은 열매 맺힌 계절이잖아요. 네네네. 네, 주님의 일에도 많은 열매 맺히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멋져요, 정말. 우리 사랑했던 네. 가족분들. 최고입니다. 자, 1378님, 가을 여행 가고 싶네요. 혼자 가고 맞아요. 싶어요. 하면서. 이제 기차 타면서 풍경 막 보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고향, 춘천은 또 갔다 왔는데, 기차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경춘선. 네, 다릅니다. 달라요. 여름에 이제 또 갔다 온 거랑은 다르네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사랑의 뜰한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신앙의 열매, 또 가을 부흥에 뭐 이렇게 네, 추수감사죠. 추수감사 네. 뭐 많은 글 주시는데 자, 여러분들 문자 받습니다. 사연 함께 나눌게요. 자, 가을 하면 또 생각이 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영옥의 음성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네. 정말 아름답죠. 네, 어쩜 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을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이 지금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와, 그렇습니다. 네, 주부하는 때 저희 네. 가족 여러분들께서 또 보내주신 사연이 2656님께서 저는 주부 10단입니다. 가을하면 뭐니 뭐니 해도 가을 소풍이죠. 가을 소풍. 아. 김밥에 삶은 계란, 사이다, 보물찾기까지 그립습니다 하셨네요. 아 진짜 가을 소풍. 삶은 계란에 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주부 10단이시잖아요. 네. 네. 가을 소풍 때 보물찾기 하고 그렇죠. 아, 가을 소풍, 가을 운동회 이런 거 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그때 생각하면 참, 아, 참 좋다. 라는 그런 생각 맞아요. 네. 너무 설레어서 잠 못 자고 그다음에 비 안 오기 엄청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가을 소풍은 왜 간 곳으로 또 갈까요? 그러니까요. 또 예. 가을에 예쁜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네. 네. 지역에 꼭 그 부모님이랑 놀러 갔던 그곳으로 꼭 맞아요, 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네. 네. 가장 좋은 곳에 부모님이 데려가신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가을이 되면 또 가을 바람 솔솔 불어오니라는 그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가 생각이 난다. 네. 가을이라 가을바람. 네. 그리고 정말 예? 0795님께서 주부 7단이요. 가을은 사랑의 결실이요. 결실이요. 네, 결혼기념일도 있고 첫째도 나왔어요 하셨는데 아~ 가을에 그 예. 10월에 신부 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 가장 결혼을 많이 하실 아~ 때이고 예. 또 웨딩홀 뭐 이렇게 친구들도 이제 또 결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예약이 꽉 차서. 그렇죠. 예약도 꽉 차 있고 사랑의 결실이 정말 맞는 네.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분들도 지금 또 아들 결혼해야 된다 뭐 예. 얘기 많이 올리셔주셨는데 아, 정말 그 가을에 사랑하시는 분들 더욱 예쁘게 사랑하시길 네. 바랍니다. 2532님께서는 주부 1단인데 네. 요새 음식 만드는 거 너무 재밌다고요. 주말에 아, 진짜요? 행복하게 보냅니다. 주부 1단 아. 음식 만드는 거 참 행복하다. 신기하긴 해요. 넣으라는 거 다 넣었더니 요리가 되었거든요. 네, 저도 이 기분 압니다. 이걸 여기다 왜 예. 넣어? 막 이건데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맛있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배워야 합니다. 자, 4794님께서는 가을하면 풍성함이 생각이 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이 고구마를 캐면서 이웃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요 하시면서 당진 고구마밭으로 갑니다. 아. 오,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네, 정건상 장로님. 이야, 와. 고구마가. 저도 이 유치원 때 가을 소풍 가가지고 이 고구마 캤던 기억이 나요. 아. 네, 그래서 이 가을에는 고구마가 이제 제철인가 봐요. 너무 맛있겠다. 장로님 이웃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네.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기쁘신 거예요. 어, 맞아요. 멋지시네요. 할렐루야. 저도 나눠주세요. 네. 저도요. 자, 네. 김기람님께서는 추석하면 또 가을하면 추석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나는데 네.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라고 아, 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지난주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 방송에 참여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분들도 지금 또 문자 주셨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문자 여러분들 읽게 주시면 돼요.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곡 하나 더 나눕니다. 복음성가 경연대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21회 대상곡입니다. 전용수의 음성으로 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우리 주님 음성 같고 바다 물결 파도 보면 우리 주님 손길 같아 저 석양의 붉은 노을 온화한 주님의 미소 저 창공의 해와 달과 별 우리 주님 빛난 광채 날 위해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전능한 사랑의 주님 나 찬양하리라 가는 바람도 우리 주님 음성 같고 바다 물결 파도 보면 우리 주님 손길 같아 저 석양의 불 난 주님의 미소 저 창궁의 해와 달과 별 우리 주님 빛난 광채 날 위해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전능한 사랑의 주님 나 찬양하리 지나가는 바람도 우리 주님 음성 같고 우리 주님 음성 같고 네 전영수의 음성으로 아가 들으셨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죠. 네 가을에 들으니 대상 PD 특별상 그리고 하나 더 받았어요. 너요? 작사상까지. 오 정말 가사 좋다 생각했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들으니까 정말 주님이 옆에 있는 것 같고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전영수의 아가였습니다. 제21회 극동방송 복음성경회 대상곡이었고요. 네. 네. 뭐 또 그 찬양 제목을 또 알고 싶어 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한 번 더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정지민 자매님과 함께 사랑의 뜰안에서 나누고 있는데 네. 아 할렐루야님 네. 예전에 극동방송에 보면 빨갛게 이거는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여기 옮기기 전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기억하시네요. 아 감나무 또 극동방송 안에 또 감나무 네네네. 너무 예쁩니다. 가을 되면 또 여기 이제 또 나오잖아요. 감 네, 또 네. 맛있어요. 네. 맛있죠. 네, 또 조민영님 주부 예. 12단이에요. 12단. 현재 셋째를 임신해서 6개월이거든요. 오, 아기와 예. 두 딸과 함께 근교라도 태교 여행을 태교 가고 싶네요. 여행을 하셨어요. 가고 네.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에스터님 또 주셨는데 예, 예. 가을 하면 교회에서도 하던 문학의 밤. 문학의 밤. 아 생각난다고 하셨네요. 문학의 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음성 아. 여전히 귓전에 들리네요 하셨어요. 자. 요새는 많이 없죠. 네. 문학의 밤 시간. 제가 그 학생 때는요 굉장히 많았어요. 각 교회마다. 네. 그래서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기타를 가지고. 아. 교회 오빠. 아. 아. 교회 오빠. 그쵸. 하셨습니까? 저 했죠. 교회 오빠 했죠, 교회 오빠. 예. 아, 너무 잘 어울려요, 교회 오빠. 그죠. 네. 네. 나 C, G 코드 잡으면서. 하면서 또, 이거 다 안 들리면서 이거 하시면서, 그럼요. 네. 예, 조명도 좀 받아줘야 돼요. 네. 지금 생각 좀 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런 교회 오빠를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때 예. 그 오빠도 멋있었는데 하시면서. 그렇죠.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예. 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겠지. 그렇죠. 예. 자, 극동방송이니까. 네. 자, 그래요. 주부 15단. 네. 전도하기 좋은 계절. 오, 진짜요. 아, 이게 나오길 바랬어요. 저, 네. 네. 날씨도 좋고, 네, 하셔서 정말 예. 전도하는 일이, 전도 많이 해서 주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8670님,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다고. 맞아요. 전도하기 좋은 계절. 전도하기 딱 좋은 예. 계절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글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좀 소개해주세요. 아, 문자로 주셨는데요. 5355님께서는 주부 1단입니다. 아가가 이제 1개월이 돼서 올가을엔 단풍 구경도 못 가겠어요. 하셨어요. 내년엔 그래도 함께 갈 수 있겠죠? 하셨네요. 네. 단풍 구경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아, 이제 또 가을 하면 설악산도 너무 또 이제 단풍 구경 할 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새는 또 안 걸어도 케이블카가 쫙 되어 있으니까 네. 타고 올라가서 전경을 쫙 보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저 산은 원래 바라만 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것도 요새는 재밌겠다.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래요. 또 시간 마련하셔서 가족과 함께 주변에 근교 한번 다녀보시고 공원 맞아요.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걸으시면서 그냥 아, 참 좋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봐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솜씨들 봐봐 정말 아름답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찬양도 같이 부르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름휴가 못 갔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가을에 네. 또 단풍개놀이 단풍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또 손잡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싶어요. 네. 네. 요새는 여름엔 요만큼만 걸어도 너무너무 막 힘들었다면 지금은 네. 한없이 걸어도 너무 좋을 계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계절 놓치지 마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주부 33단 주셨네요. 9164님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가을 하면 노란 은행잎과 오색 단풍으로 물든 풍경이죠. 아, 알록달록한 네. 단풍처럼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주시는... 평안하세요 하셨네요. 네. 자, 9219님께서는요, 부천 배동교회 장대화 집사님 다섯 번째 아이를 가지셨대요. 오, 걱정 네. 많이 하시는데 힘내시라고.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네. 다섯 번째. 그러시군요. 네, 아내주님 오늘의 그 모든 걸 다 총망라해 주신 것 같아요. 주부 10단입니다. 네. 가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기도 하면서요. 주님의 그 감사함을 알게 하는 감사의 기쁨, 수확하는 계절 또 이거 네. 다 주셨네요. 네, 아, 가을의 그렇군요. 기쁨과 수확. 맞습니다. 자, 앞서서 그 정건상 장로님 고구마 이야기했는데 네. 직수 알려주시면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장대화 집사님 힘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애가 넷이잖아요. 아이가 네. 자녀가 넷인데. 근데 다섯째? 생각을 저도 좀 못하겠는데. 그래도, 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티열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계속 이런 선물을 받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럼요. 정말 힘내십시오. 네. 네. 주변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네. 첫째가 막내를 키우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생각 했습니다. 이제는 뭐 첫째가 다 이제 키울 거니까. 네. 걱정 마시고. 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아, 저 얼마 됐죠. 네. 첫째도 없는 네. 주부 1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새 생명 잔치가 생각이 난다. 고성호 집사님. 아. 15단이라고 하시면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약간 이 풍성과 수확 이런 가을의 계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를 가지신 분도 많으시고 결혼기념일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송은정님께서도 주부 4년차 주부예요. 주부 4단이죠. 네, 4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올해 결혼기념일이 또 아가와 함께라 또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밤낮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또 같이 해주신 엄마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지금 듣고 계신다고. 송은정님의 어머님 정말 사랑한다고 꼭 따님이 전해달래요. 네. 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셨고요. 오늘 또 네. 구원 정답 맞춰주신 분 그리고 힌트 잘 주신 분 그리고 또 오늘 사연 같이 나눠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지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서서. ...마지막 곡입니다. 지영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믿음의 기업 아르마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도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품